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제종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는 2일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에 대한 온 교리의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때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해외제종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북측준비위원회 협의회가 2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협의회에는 북측준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북과 남 해외에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연석회의 준비사업 성명을 전반적으로 여의하고 연석회의를 성사시키는 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우리의 연석회의 대안이 온 교리의 전폭적인 지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일본, 독립국가협동체, 유럽, 캐나다, 미국, 오세안주를 비롯한 해외 각 지역들에서 준비위원회들이 결성되고 지난 7월 27일에는 통일적인 해외 측 준비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연속회의 개최 준비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룩된 데 대해 통보되었다. 또한 남조선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의 광범한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속회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그 성과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연속회의 성사를 바라지 않는 남조선 당국의 악랄한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연속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사업에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남측 준비위원회가 나오지 못하여 전민족 공동준비위원회 결성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하여 지적되었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연속회의 제안이 북남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립과 반목, 분리심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을 잡고 과감한 실천으로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누구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제안을 거부하고 남조선 각 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 개최를 위한 준비활동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것은 그 무엇으로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천만부당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방해 책동으로 하여 올해 발효를 계기로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북과 남 해외의 제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사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면하여 8.15의 연속회의 개최가 어렵게 된 조건에서 북남 해외 측이 연속회의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를 시급히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협의 대책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측준비위원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게 될 연속회의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각계각층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보다 적극적이며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